사랑할까봐 나 망설였어요. 그대 처음 본 그날 이후로 그대는 내게 참 친절히 웃어주었죠. 며칠 동안 난 잠 못 이뤘어요. 한참 후에야 또 그댈 만났죠. 하지만 나는 가슴 아파요. 친한 친구의 며칠 동안 난 잠을 잘 수가 없었죠. 사랑하면 안 돼요. 그대에게 주었던 마음 모두 다 이제 가져와야 해요. 그대 눈빛 알아요. 나 혼자만 뿐이죠. 어쩌면 그대 다 알지도 몰라 그리움 속에 가려진 내 눈물. 하지만 그대 사랑 내가 될 수 없음에 나는 또다시 서글퍼지는 것 같아. 사랑하면 안 돼요. 그대에게 주었던 마음 모두 다 이제 가져와야 해요. 그대 눈빛 알아요. 나 혼자만 아프면 그만이 아주 잠시뿐이죠. 가끔씩 그대가 궁금해지면 그대에게 난 전화를 해도 될까요? 나를 걱정 말아요. 먼 훗날 이 순간 행복을 봐.